이 시간에는 노래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손군 닐리리. 다음 들으실 노래는 영감하랴. 아 계속하여 노래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니. 율중의 붉은 당기 아침 해와 같이 우리 심장 불태우네. 어머니 손등 목소리 이어서 노래 우리 앞날 밝다.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어머니 저 곡에 남아 있으리. 이상 너리 미역국 보내드렸습니다.